전국 학원 문화들의 체육경기가 6일과 7일 강원도 원산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문화들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국의 학원들에서 선발된 문화들이 농구, 배구, 씨름, 100m 달리기를 비롯한 10개 종목들에서 승부를 다투었습니다. 체육경기에서는 강원도팀이 종합 1등을 쟁취했습니다. 우승한 단체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